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문제 삼은 듯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핵심 쟁점으로 국회 진입과 공포탄 소지, 국회의원 체포 지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측은 대통령이 계엄령 당시 공포탄과 막대를 소지하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했다며 탄핵과 파면의 이유가 된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달라 보인다. 한편 민주당의 그동안의 수상한 행보 등을 미루어 볼 때 민주당 의원 전원을 수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여론이 조성되고 있다. 공포탄 소지는 무력 사용 의도 없었다는 뜻. 계엄령이 발동되면 군은 국가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시기는 군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고 상대에서 무력을 동원할 경우 계엄군의 강제 진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실탄과 같은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이번 윤 대통령 계엄의 경우 공포탄만 지급했다. 이것은 무력 진압의 의지가 없음을 증명한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특전사와 국회의원들을 막기 위해 수방사가 겨우 15명만 배치되었다는 것도 무력으로 대치할 생각이 아예 없었다는 뜻이다. 공포탄은 실질적인 무력 행사가 아닌 질서 유지 및 경고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는 정부와 군이 불필요한 충돌을 회피하려 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국회 강제 점거나 국회의원 폭력 진압 계획이 있었다면 실탄이 지급되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과 군이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을 피하면서 질서를 유지하려 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국회의원 끌어내라 지시도 탄핵과 무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일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그는 윤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들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또한 총을 쏴서라도 등의 지시는 받지 않았으며 군이 국회를 점거하거나 강제 연행을 계획했다는 주장은 과장되었다고 덧붙였다. 조 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는 것은 군의 역할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해당 지시는 실행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는 군 내부에서도 강경 대응보다는 질서 유지에 초점을 맞췄음을 보여준다. 설사 국회의원 체포하라 해도 정당한 조치. 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내란을 시도한 것은 민주당 자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혐의는 다음과 같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반국가 행위가 있었는지 전원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번의 탄핵 소추 남발로 국정 운영을 마비시키려 했으며 예산 영원 삭감으로 정부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고 간첩법 반대 등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현재 중국 간첩을 잡을 법안이 없다. 민주당은 부정선거에 관련된 선관위 수사를 방해했다. 민주당은 민노총을 옹호했지만 민노총 고위관리 중 3명이나 간첩이었음이 밝혀졌다. 국회는 행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면서 국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행태를 보였다. 이는 형법 제87조 내란죄 및 계엄법 제14조 계엄하의 공무집행방해 위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 전복을 시도로 보이며 군이 계엄령 하에서 이들을 체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대통령이 체포 명령을 했느냐의 여부와 상관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66조항에 따라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전,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무를 진다. 계엄법에 따르면 계엄령이 발효되면 군은 경찰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으며 국헌문란 및 내란을 방지하기 위해 반국가 행위를 한 자를 체포할 권한이 있다. 즉,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헌법과 국가 체제를 파괴하려는 시도를 했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조치는 정당, 민주당 수사해야. 정리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으며 탄핵 사유로 삼기에는 논리적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계엄령은 국정마비와 내란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군이 공포탄만을 소지한 것은 무력 사용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한다. 국회의원 체포 논란도 윤 대통령과는 무관하며 민주당이 오히려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 따라서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된 조치는 헌법적 법적으로 정당하며 탄핵은 정당성이 없는 무리한 정치적 시도에 불과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계엄령의 정당성이 입증되려면 민주당이 반국가 행위를 했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며 국가 안보와 연결된 만큼 특검 및 강력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